소란스러웠던 하루 끝자락엔 매번 공허함이 존재해. 캄캄하고 어두운 낯선 길 혼자라 느껴질 때 슬픔은 너로 인해 조금씩 위로가 되고 요동치는 내 맘속 세상은 나를 잔잔히 흐르게 해. 너의 노래가 돼요. 잔잔한 음악이 돼요. 너의 아픈 눈물 모두 닦아줄 수가 너의 노래가 되어 줄게. 편히 쉴 수 있는 쉼이 돼 줄게. 너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설 수 없을 것 같던 과거와 다가온 현실의 벽 앞에 나를 밝히는 너라는 빛. 너의 노래가 돼요. 잔잔한 음악이 돼요. 너의 아픈 눈 줄 수가 있도록 너의 노래가 되어 줄게. 편히 쉴 수 있는 쉼이 돼 줄게. 너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만 있다면 싶었다고 웃으며 인사해 안녕.